시편 106편은 4편의 4권의 네 번째 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바로 앞에 시편 105편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에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였는데, 이 106편은 그 뒤의 내용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들에 대한 그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또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제 말씀에서는 출애굽의 과정에서의 그 가운데서의 반역, 또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숭배, 또 부올에서의 바알 숭배까지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노트에 적어서 다 기록하게 하고 또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읽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그래야 해서 기록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반역, 이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피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창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피와 부끄러움, 수치를 무릅쓰고도 이 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 시편 가운데 자신의 죄,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후손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함께 교훈을 주면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 사사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의 가증한 일로 오염된 이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 민족을 파멸시키고 학살하는 의미의 명령이 아니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쫓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죄를 근절하기보다는 죄와 함께 사는, 공존하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또 오히려 그들의 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당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또 지나친 충돌을 피하고 또 그들의 문화도 조금씩 이렇게 누리면서 또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도 함께 즐기겠다. 이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실체와 또 그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들의 관심과 또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을 호감을 또 자아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치명적인 강점을, 위험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잔디를 깎다 보면 교회 주변에 잡초들이 자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분명히 몇주 전에는 뭐 아주 조금밖에 없었는데 몇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그 주변을, 그 땅들을 모두 뒤덮어버리고 그 땅이 아주 덩굴가처럼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그것을 뽑아내기가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마치 잡초와 같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고 덩굴처럼 모든 것들을 다 휘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극히 적은 누룩만을 가지고도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을 방치하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삶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과일을 다 먹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분명히 버렸는데, 그것을 빨리 이제 바깥으로 버리지 않냐 했더니 날타리가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요리한 다음에 빨리 깨끗이 닦지 않냐 하면 기름진 때가 나중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 가운데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배우고 심지어 그 우상들을 섬기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36절에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그것이 사냥꾼이 짐승을 생포할 때 사용하는 그 올무와 같이 그들을 얽어매어서 결국 그들은 죄악의 세력대, 그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소홀하여서 그냥 방치하였던,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또 한 번 정도는 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몸이 또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죄악에 사로잡혀버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37절부터 39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죄,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도다,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악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도 없고 추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우상에게 이스라엘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 사제들과 음행을 하며 그것이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이 작게 여겼던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자녀들을 우상으로 바치고 음탕한 신전 창기들과 더불어 교합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 그야말로 더러움과 추악함, 음란함으로 각각의 가정이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온 나라가 죄악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작게 여긴 죄의 결과, 그들이 가볍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온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의 삶이 그리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치리, 이 통치 초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웠습니까? 그는 왕궁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며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족함과 번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혜로운 왕으로 또 대외적으로 또 칭송이 자자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그 부친 다윗을, 그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 보면 아름답지도 못하고 영화롭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삶의 파멸로 그 나라가 분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영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수많은 아내들을 얻고 그녀들의 신들과 함께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나라들과 또 원수들과 맺게 되고 또 평화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깨어지게 되는 것, 점점 그의 삶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헛되고 무너지고 추악하고 허무한 다 사라질 우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죄악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소유, 물질,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성경은 지금 이 우상 숭배의 대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그 뒤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다시 노예가 되어서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의 다른 원수들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왜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건지셔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셔도 그들은 또 교묘하게 거역하며 여러분 또 교묘하게 거역하며 이 간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묘하게 거역하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찔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때마다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는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순종은 하는데 전부는 안 해요. 순종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해. 거역을 해도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두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자기 합리화,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이것이 저의 제약된 모습이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고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시인은 지금 40절부터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방 민족의 압제를 더욱더 받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자기의 꾀로 무시하고 오히려 교묘하게 거역하면서 오히려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갔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죄의 노예가 나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지 않냐고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벌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 돌보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 딸 예아가 이제 두 살이 넘어서 이제 테러블트라고 불리는 그래서 많이 말도 안 듣고 해서 이제 뭐 잘못할 때마다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혼내다 보니까 때로는 막 땡깡도 부리고 그러면 더 이제 더 호되게 혼나다 보니까 요즘은 가끔 밤에 잘 때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막 일어나서 막 울기도 하고 또 막 갑자기 막 자기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을 아직 표현을 자기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데 이제 스트레스는 받고 그러니까 막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막 그렇게 혼낼 때는 제 마음이 속상하고 또 이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혼내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막 우는 것을 보면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혼내기고 또 질책하면서도 징계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아들이 딸이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통치자인 동시에 아버지시던 것이, 때로는 엄히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선함과 의로움도 발견할 수 없을 그때에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크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간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선조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들에게 다시 원수들에게 팔려가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가 흩어졌지만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오염시키고 삼켜버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아주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무시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을 삼켜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맹렬한 진노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죄라도 돌아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또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